계속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더 얘기를 하고 텍스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이중적 운동이 벌어지는 이 과정에서 1번 첫 번째 운동이잖아요. 자기조정시장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있죠. 자기조정시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걸 흔히 경제 사조로 얘기할 때는 이게 정치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유주의라고 말하지만 그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는 자유방임주의다 이렇게 말하죠. 자유방임주의다. 그런데 하나 역설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그런 자유조정 자기조정시장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도 사람들한테 다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세요 이렇게 말한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즉 자유방임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폴라니가 이걸 발견한 아주 재밌는 역설이 뭐냐면 자유방임조차도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평소에 정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내놓는 성명을 보면 평소에는 그렇게 뭐 자유시장이 어떤데 졌던데 근데 경제가 좀 어려우면 뭐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줘야 되네 만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건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방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조직되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만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방임이라는 것. 여기까지를 알아둬야 되는데 만약에 100년 정도에 걸쳐서 자기조정시장 운동 하다가 기업이 계속 운영이 됐어요. 기업이 운영이 됐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파탄에 이르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폴라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그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쉬운 길을 제공해준다면 어떤 이에게라도 기꺼이 지도권을 떠안겨주기에 이르렀다. 파시즘이라는 해결책이 나타날 때가 무르익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익숙하게 봐오는 현상입니다.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원인은 어디 있을까? 우리 사회에 전체 먹고 사는 식량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일부가 독과점을 하고 있고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의 식량이 100명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모자라는 걸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렵다는 생각만 해.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제가 한 방에 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냥 몰빵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흔히 우리가 만약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는 구호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라. 그게 바로. 그럼 우리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을 시켰을 때 그 대신 우리는 뭘 대가로 내놔야 돼? 자유를 내놔야 돼. 자유를 대가로 내놔야 된다. 그러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지금 세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굶어 죽는 아이들은 나타나죠. 왜냐? 식량을 갖다가 전 세계에서 거래하는 식량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 제일 무서운 기업이 누구냐? 맥도날드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마음을 먹으면 우리 국민이 굶어 죽어요. 카길.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굶어 죽어. 전 세계 옥수수를 다 거래해, 그 사람들이. 그럼 옥수수, 우리는 옥수수 안 먹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양돈 농가는 옥수수가 있어. 옥수수가 사료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카길은 더군다나 주식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아. 그냥 보이지 않는 어깨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곧 파도야. 진정한 의미에. 이렇게 식량이, 그러니까 걔들은 올해가 풍년이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풍년이 들었다. 어디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이 많이 나왔다고. 아이 곤란하네. 비행기 좀 실어라. 그래갖고 태평양에다 넣어버려. 그냥 아프리카에 보내주면 좋으련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들어가서 카길 딱 쳐보세요. 검색을. 그래갖고 나오는 책 아무거나 읽어도 됩니다. 도서관에 있는지 확인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바로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라는 책이 있어요. 틈날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기업이 세계를 지배한다. 기업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죠. 기업은 독재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입사 2년차 사원입니다. 평등한 직원 대우를 맞먹죠.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 나가서 맞먹어. 응? 인사부장, 인사팀장 제 내보내시기나. 맞먹고 싶다네. 물론 자네하고 나하고 전철에서 만나면 맞먹을 수 있겠지. 그러나 난 전철 타는 일이 없다네. 끝이야. 그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따져보지 못한 채 그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쉬운 길을 제공해준다면 어떤 이에게라도 기꺼이 지도권을 떠안겨주기에 이르렀다. 파시즘이라는 해결책이 나타날 때가 무르익은 것이다. 이 폴란이가 한 말입니다. 이번에 재보선 선거 보십시오. 낙동강, 저기 4대강 살리기를 해서 낙동강에 보를 쌓으면 경상남도 양산도 박희태 씨가 출마한 양산도 분명히 피해 지구의 비어 지역이에요. 근데 당선을 시키잖아. 수천억 원을 갖다가 마을길을 넓히겠습니다. 마을길을 넓히자고! 똥물을 먹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앞날을 내다보지 못해. 왜? 당장에 눈앞에 시장에서 자기가 떨려나면 어떡할까. 그게 바로 두려움이지. 공포가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만한 것은 뭐냐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과정에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학자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폴란의 거대한 전환을 보면 아담 스미스는요 경제 영역이 그 고유한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담 스미스의 책 제목이 뭐예요? 국부론이죠. 그렇죠? 국부론이에요. 나라의 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히려 아담 스미스는 이 나라의 부는 물질적이고 도덕적인 차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한 시장주의자는 아니었던 거라. 조심해야 돼. 그걸 조심해야 돼.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과 교수가 아니라 철학과 교수였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 아담 스미스는 인간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벤담 같은 사람이 하나 딱 있는데 조세프 타운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을 알아둬야 돼.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서 그 새로운 직종에 적응하지 못하고 빈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럼 빈민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구빈법이죠. 빈민을 구제하려고 구빈법이 나타났는 구빈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런 조세프 타운젠트나 멜더스라든가 이런 사람 있죠. 인구론을 쓴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 구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해요. 왜? 인간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때 생각이야. 타운샌드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게 동물들도 그러지 않느냐? 집단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구민법 같은 걸 철폐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토마스 홉스는 인간이 짐승처럼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툼하기 때문에 그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리바이어든 국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타운샌드는 뭐라고 그랬냐. 그래 맞아 인간은 짐승이야. 짐승이기 때문에 그 폭력을 없앨 게 아니라 죽는 놈은 죽게 내버려둬야 돼. 힘센 놈만 살아남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아. 토마스 홉스는 토마스 홉스나 요셉 타운젠트나 똑같이 조셉 타운젠트나 똑같이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은 짐승과 같다. 여기서 출발을 해. 그러면 짐승과 같다. 근데 토마스 홉스는 뭐냐? 짐승과 같으니까 내버려 두면 다 치고받고 싸운다. 싸움을 말리려면 진짜 센 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홉스가 착하지. 그죠? 홉스의 목표는 뭐예요? 평화야.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홉스는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센 자. 힘센 자가 누구냐? 국가. 리바이어든. 근데 타운젠트는 어때? 이게 홉스 얘기예요. 근데 타운젠트는 인간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평화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역시 목표는 평화겠지.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 내버려 두어.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면 최소한의 국가.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최소 권한의 국가가 있으면 된다.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서로 싸우고 뜯어먹고 해서 지는 놈은 그냥 버려지는 거다. 빈민 아니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나라가 나서서 빈민을 구제하느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라. 그러면 사회는 돌아간다. 이게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말했어. 말빨이 먹힌 거라 그게. 그게 말빨이 먹힌 거라. 그게. 그래서 이때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 고전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라든가 이런 사람에서 시작된 건데 이것이 점차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을 띄고서 자연주의화가 됐어요. 자연주의화. 그래서 이게 과학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성립해요. 여기서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들 많이 해.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해. 빈민 복지해야 된다. 복지해서 늘려야 된다. 예? 가난한 학생들 무료급식 해야 된다. 그러면 아, 없는 애들 굶어 죽고 다른 데로 지쳐지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어. 의정부 의회, 도의회 의원들 머릿속에, 경기도 의회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게 굉장히 버려지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사회 진화론적인 이런 생각들이 굳이 에드워드 윌슨 이런 사람의 얘기를 읽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요걸 버려야 돼. 요게 박정희 개발시대 때부터 사람들 머릿속에 쫙 스며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 머릿속에 있어. 자, 나는 포장마차도 해봤어. 안 해본 직업이 없지, 그분은. 직업 관증이 나냐? 월세방도 살아보신 분이고. 막걸리를 드시잖아, 요새는. 그래서. 아, 사람이 좀 형편이 좋아지면 막걸리 그만 먹고 와인 먹는 게 사람이지. 계속 막걸리를 먹어. 이해가 안 돼요. 포장마차도 해봤어. 그지? 자, 나는 뭐야. 노점상 해봤지. 포장마차 해봤지. 온갖 거 다 해봤어. 그런데 나는 경쟁을 이기고 올라섰어. 자, 여러분들, 너 지금 나 실업급여를 올려달라고? 너 지는 놈이야. 넌 진 놈이야. 너는 받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가지는 위대한 경험을 통한 자연 법칙. 지는 자는 패배한 거고 패배한 자는 사라져야 된다. 이게 바로 다 사회심리학의 아류가 사회지도층 머릿속에 딱 파고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패배한 자는 죽게 내버려 두라. 조셉 타운젠트의 이야기가 오늘날에까지도 우리들 사회에 이렇게 유령처럼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갖다 움직이고 있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남녀평등 중요하죠. 여성주의 운동하는 거. 사실은 그것도 요 생각이 있는 거라. 여자는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딱 있고 열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군 가산점 이런 얘기 나오잖아. 남자 군대 갔다 와서 가산점 받아서 뭐 할 거야. 쪼잔하게. 나는 안 줘. 저도 안 받아. 안 받아. 취직 안 해. 난. 이게 바로 과학의 얼굴을 뒤집어 쓰고 바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례로 든 것은 조셉 타운젠트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시간하고 이제 오늘까지 이어서 우리가 폴라니가 내놓은 문제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봐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노동은 상품화 얘기할 때처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뭐가 있지 않느냐? 무엇을 최후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이거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가령 인문학 위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인문학 위기를 둘러싼 얘기가 너무 오랫동안 많이 나왔는데 얘기들이 대체로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말해보면 인문학은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설 곳을 잃었고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 되고 학자들을 갖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다 돈 없어서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해가거든. 그죠? 또는 다른 한편으로 그러지. 대중들에게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인문학 책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해. 결국 인문학 위기는 시장 경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라고 말해놓고도 결국 처방은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하고 돈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인문학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거든. 인문학이. 인문학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어. 이를테면 학자가 순사기만 쳤어. 즉 인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래된 고전을 근거해서 뭔 얘기를 안 하고 학자들이 맨날 뭐 나오고 텔레비에 나와서 헛소리나 빽빽빽 하고 알고 보니 걔는 뭘 하더라 이런 소문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버려. 그래갖고 땡대버리고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중도지. 지금 중도 얘기가 2007년에 내가 검색을 해봐서 중도 이렇게 쳤더니 그때 중도 주장한 학자들 지금 다 뭐하고 있나 몰라. 그렇죠?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학자들 다 우리 보세요. 지난 10년 세월을 이렇게 보면 자칭 진보라는 학자들이 죄다 정권에 가서 한 자리씩 해먹었잖아. 그리고 이제 좀 장사가 좀 안 될 것 같아. 진보로는 장사 안 되니까 중도 이렇게. 난 중도가 중앙도서관의 약자로만 알고 있어. 중도 쳐보세요. 중도하고 진보 이렇게 쳐보면 학자들 이름 열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근거 없이 논증도 없이 입장을 받고 그러면 학자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말빨이 안 서는 거지요. 그렇게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거든.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근대 사회를 이어오는 국가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미국의 국력, 폭력이죠. 군사력. 국가의 크레딧은 폭력에 있어요. 이번에 용산 그 재판 결과 나온 거 봤죠? 딱 보고 느낌 안 와? 아, 국가의 연가는 너무 어쨌든 5년이야. 따져볼 거 없어. 판사, 검사 있잖아. 이 사람들은 국가 폭력의 수호자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훌륭한 분들이고, 좋게 말하면 다 훌륭한 분이지. 판사와 검사는 국가 폭력의 수호자들입니다. 변호사는. 판사, 검사하고 처음부터 변호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판사와 검사는 국가 폭력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공권력의 엄간 것만큼 더 큰 사태가 없어. 그리고, 한 가지 좀 순진한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현대의 법이론은요, 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법권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정치적입니다. 법관은 다 자기 주관적인 태도에 따라서 판결하고 공정하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취향에 따라서 판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편이 되는 판사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편이 되는 판사를. 그러니까 저번에 종부세 합헌, 종부세 뭐 위헌 뭐 이런 판결 있잖아요. 당연한 거야.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부세는 위헌인 거라.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최종적인 신뢰의 근거는 폭력에 있다. 국가의 최종적인 신뢰 근거는 폭력에 있다. 즉 공권력에 있다. 미국 달러의 크레딧은 어디 있냐? 크레딧. 최종적인 신뢰 근거는 어디 있냐? 미국의 폭력에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자기 조정 시장의 최종적인 신뢰의 근거는 어디 있냐? 시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신뢰 근거냐? 최종적인 신뢰 근거냐? 이걸 지금 폴라니가 묻는 거라. 우리가 읽으면서 윤리적인 공동체에 물을 것이냐, 학문에게 물을 것이냐, 아니면 인간 됨됨이에 물을 것이냐, 최종적인 근거를 플라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시대 사람인데, 플라톤은 이데아에다가 물었죠. 초월적인 것, 선의 이데아에다가 물었지. 너 잘난 척 해봐야 너는 선의 이데아에서 아스트랄하게 떨어져 있는 놈이야. 뭐 이렇게. 넌 안드로메다쯤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가 칼포프 같은 사람들은 독재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최고의 신뢰 근거를, 최종적 신뢰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선의 이데아에서는 정말 안드로메다쯤 떨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 최종적 신뢰 근거를 다른 데다 두자고 말하는 게 국가예요. 그게 이데아야. 눈에 보이지도 않아. 평생을 추구해야 돼. 응? 동굴에서 이렇게만 보고 있다가 안 돼. 모가지를 돌려서 나가서 추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학자들이잖아요. 가령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가 말하는 최종적인 근거 뭐예요? 신 앞에 가는 거죠. 단테가 지옥과 연옥을 보면서 아 지옥에서 쟤네 돈독 올른 놈들 저렇게 두 번 죽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게 뭐야? 한 번 죽어서 지옥에 왔어. 근데 지옥에서는 죽지도 못해. 제발 죽여주세요. 그래야 이 고통이 좀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거기 계시는 분들 있잖아. 고파도 따 저기 똘마이들이 넌 이제 죽지도 못해 이놈아. 평생 고통만 사는 거야. 근데 그들의 죄가 뭐야? 사실은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크레딧, 신뢰의 최종 근거로 삼고 있었던 거거든요. 단테 그걸 쭉 보고 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신 앞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테 신곡이 우리에게 내주는 최종적 크레딧, 얼티미트 크레딧이 뭐냐? 신의 사랑이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가 아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예? 테티스 여신에게 엄마 저 가늘고 길게 살래요.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친구가 딱 죽으니까 아 가늘고 길게 살기도 어렵구나. 어쩔 수 없이 굵고 짧게 산다. 그렇게 가는 거라. 그러면 아킬레우스의 최종 근거는 뭐야? 명예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폴라니가 1944년에 이 책을 쓰면서 파시즘의 도래를 목도하면서 썼는데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라. 여러분들의 최종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삶에. 각자의 최종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는 이 우리 사회의 최종 근거는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라. 그렇게 물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은 뭐예요? 공자님이 대답하는 최종 근거는 뭐겠어요? 논어 안연편에 나옵니다. 공자님의 최종 근거는 공자님이 일진 제자가 1급 제자가 누굽니까? 수제자가 안연이죠. 그러니까 안연이 물으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나쁜 분이야 공자님은. 안연이 선생님께 선생님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공자님은 공자님에게 인을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다 물어보고 근데 공자님의 대답에 따라 이 학생의 등수를 알 수가 있어. 응? 다음 달부터 우리가 논어 읽을 때 뜨끔뜨끔할 사람들 많을 거라. 자로도 물었습니다. 자로가 공자님께 선생님 인이 뭡니까? 남들보다 솔선수범하는 것이 인이니라. 이렇게 말했어. 이건 뭐냐? 너는 그 수준이야. 근데 어렵지 않죠? 자로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교과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국 철학 교과서에는 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자로의 대답을 싫지 않습니다. 찌질한 대답이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 가령 여기 어떤 여기 강의 끝나고 가던 사람이 나한테 고전이 뭡니까? 그럼 나는 안 읽어도 되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 근데 여러분들이 고전이 뭡니까? 그럼 거대한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그렇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럼 대답이 달라지지. 그러면 저 길 가던 듣보잡은 야 강연이가 안 읽어도 된단다 그러고 다니니까 신나가지고 계속 내가 개무시한지도 모르고. 자로는 그래. 자로가 그러니까 다음 이제 논어 읽을 때 여러분들 아 나는 누굴까 고민 좀 해봐야 돼. 내가 그 학생의 그 비애 이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공자님이 안연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진짜 교과서에 실릴 만한 멋진 답을 해주시죠. 극기복련이라. 너의 사사로운 이익과 감정을 갖다가 극복하고 우주의 질서를 갖다 구현한 예의로 돌아가는 거다. 다 이렇게 말해준 거라. 그러니까 안현이 아, 스프, 아, 미하마, 딱 이거지. 세상 생기라 이런 게. 생기라면 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자로 이런 애들은 아니 저한테는 그냥 설선수 말하고 있으면 너는 그거나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뭐예요? 공자님이 복 돌아가라 그랬거든. 돌아가다 어디로 돌아갈 거냐? 얘로 돌아가라. 이 얘가 그냥 가만히 싸가지 있게 인사를 잘한다든가 뭐 대가리를 갖다 30도로 꺾으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부산 조폭들 뭐 결혼식 있으면 해운대에서 이렇게 이거 한다 그러잖아. 저 한 3년 전에 기사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인사를 갖다가 삼갈 것을 주의를 주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 있어. 주변 사람들이 위압감을 준다고 해요. 그런 얘가 아니라 이 얘는 하늘의 이치와 맞닿아 있는 예죠. 천리와. 그거로 돌아가라. 이 복자가 중요한 거야, 복자가. 원래 우리 가지고 있었다. 니네 다, 새끼들아, 춘추시대에 와갖고, 손 떠올라서 전제하면서 다 패대기 쳐버리지 않느냐. 그 욕심 다 털어버리고, 원래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천리를 갖다가 인간 사회에 구현한 질서, 그게 예죠. 요런 걸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빡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탁 이어받으신 양반이 순자고, 예? 맹자 순자 있잖아요? 순자고, 요 순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중국에서의 예치. 예로서 다스린다 하는 예치 사상이란 말이죠. 그게, 물론 이제 이거 갖고 애들도 예를 빙자하여 곤봉을, 곤장을 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기본 원리는 공자의 최종궁은 어디냐? 예다 이거지. 우리의 최종궁은 뭐냐? 이걸로 할 건가? 어? 아니면 이걸로 사적인 이걸로 사익으로 할 거예요? 관에다가 돈 넣어줄까? 죽을 때 자식 물려줘?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폴라니가 물었던 질문이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전에서는 도대체 어디다가 최종적인 신뢰 근거를 두었는가를 갖다 계속 말해왔던 거라. 된다면 어디다 뒀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룩하기 위한 효율. 쪽팔리니까 내가 말 넣어줬어요. 그죠? 그럼, 병호, 벤담처럼 살래? 진짜 그동안 이렇게 벤담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이름인 줄 몰랐지? 그거 봐, 이제 앞으로 벤담이 B자만 들어도 소리 쫙 지치거라. 응? 욕처먹잖아, 그지? 벤담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치욕스러운 줄 몰랐다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벤담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벤담이스트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을. 그 많습니다. 예? 최종 근거를 어디다 둘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는 거야. 그게 고전을 읽는 거죠. 자, 폴라니 텍스트를 봅시다. 많이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 텍스트 군데군데 다 들어있어요. 23페이지를 보십시오. 기계제 시대의 첫 세기가 공포와 전율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다. 지금 오늘 제가 마지막에 한 얘기죠. 파시즘의 도래를 앞둔 이야기잖아. 기계제 시대의 첫 세기가 공포와 전율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다. 폴라니 문장 정말 멋집니다. 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물질적 성공은 인간이 기계의 요구에 기꺼이 나아가 열광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이룬 것이다. 이게 뭐냐면 기계가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갖다가 내버리고 기계의 부속품이 되고 기계의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 시장이 상품이 되고 그렇죠? 이른바 허구적 상품이 된 그 이걸 폴라니는 기꺼이 나아가 열광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이룬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멋진 문장이지. 기꺼이 나아가 열광적으로 점층법을 쓰잖아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사실상 산업혁명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응전이었다. 인간은 정교하고 강력한 기계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목적이 기계의 활용이야. 경제를 여러 시장들이 연결된 자기 조정 체제로 바꾸었고 이 독특한 혁신의 틀 속에서 사상과 가치들을 형성했다. 내가 설명한 것이 딱 이해가 되죠? 이제 폴라니 말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 우리는 기계 사회에서 인간 생활을 어떻게 조직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새롭게 직면하고 있다. 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새롭게 조직을 해야 되느냐. 이 기계제 사회에서 넘겨봅시다. 폴란이 이제 군데군데 있습니다. 폴란이의 우려는 24페이지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 산업 문명은 인간을 파멸시킬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지난주하고 오늘 계속 설명을 해서 이 문장들 보면 이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올라와서요. 다섯 번째 줄. 기계제 시대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 이 단계에서의 사회 조직은 그 중심적 제도에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 그 제도는 바로 시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폴란이는 시장하고 기계제 시대하고를 딱 연결시켜서 기계제 시대의 자기조정 시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체제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안타깝게도 부활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폴란이 아, 이 양만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거기서 다섯 줄 내려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단적인 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인간의 동기는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일상생활이 조직되는 동기는 물질적 동기라는 것이다. 이랬어요.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동기가 딱 나뉘질 않죠. 나뉘질 않아요. 우리가 뭘 할 때. 이슬이 뭘 나눠서 사나? 어? 옷을 살 때 싼 놈만 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지. 그 정신적인 취향의 문제가 개입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 가입해 본 적 있어요? 안 받아주나? 미안해요. 괴로우시겠다. 제가 알죠? 제가 결혼정보회사에서 한 1년 일한 거 알아요? 진짜 직업 간증이는 나야. 근데 난 절대 발설을 하지 않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강의할 때 활용하고 있지. 진짜 직업 간증이는 나야. 결혼정보회사에서 한 1년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커플 매니저라고 그러죠. 아니, 난 커플 매니저 아니었어. 나는 그건 아니었고. 커플 매니저들이 회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그 다음에 회원들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면 이게 다, 이게 정보 쓰잖아요. 100가지 정도를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거, 위임장을 받아야 이제 가서 떼보고, 거짓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사실은 결혼을 두 판이나 한 놈인데, 뭐, 저기, 뭐야, 초혼인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씁니다. 그럼 그걸 갖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죠?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일을 제가 하고, 한 1년 했었어요. 그게.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느낀 겁니다. 아, 정말. 결혼정보회사, 이른바 결혼시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만큼 인간관계가 물질화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하는 얘기, 그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 얘기가 뭐냐.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급속도로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철없는 사람이 아니면 로맨틱한 웨딩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29살 넘어가면 안 받아줍니다. 남자들이 원하진 않습니다. 싱싱한 걸 보네요. 어쩜 이렇게 더럽고 저질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 지금 송인순 양이 몇 살인 건지? 24살이요. 지금이야. 가입하세요. 결혼의 듀오 이런 데 가입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철에서 이렇게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팜플릿 있죠? 이런 거 여기 광고판에 보면 이게 어떤 콘셉트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요. 결혼정보회사의 성공의 핵심이 뭐냐? 괜찮은 순놈을 확보하는 데 있어. 남자 회원이 절대로 적거든. 여자 회원이 넘쳐납니다. 남자 회원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 빨리 안 넣으면 안 되겠다. 대학원생 안 돼. 회원 가입 안 돼. 직업 없지? 예? 직업 없지? 예. 안 돼. 회원 가입 안 돼. 그러니까 그 결혼정보회사의 그 포스터 있죠? 포스터를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 여자들이 나오죠.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광고가. 남자에게 어필하는 광고예요. 그걸 보고, 아, 여기 가입해봐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없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여기 여자분 중에? 가입하라고? 아, 여기는 없으시겠다. 일단 안 돼. 안 오죠. 전화 안 오죠. 네, 안 옵니다. 네. 지금 30일, 네, 안 옵니다. 웃던 저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가입하라는 전화가 가죠. 그리고 남자 배우는 광고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들을 거기다가 포스트에다 붙여. 그래서 남자들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해가 되세요? 아, 이 메커니즘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아, 현대사회에 말하자면 이 시장화되지 않는 것들을 시장화시키는 방법. 이게 결혼정보회사에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를 보고,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웠어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종사하는 업종도 굉장히 놀라운 업종이었는데, 이건 역시 내가 직업간증하냐. 그전에는 제가 뭘 종사했는지 여러분들이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잠깐만 이건 이제 다시 한번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니까 여긴 또 돈도 고른 남녀들의 행렬 98년에서 2001년 이 사이 이 3년 동안 정말 거의 막장을 다 확실히 깨달았어. 책으로만 읽던 자본주의사의 병폐를. 아, 여기다가 몰빵을 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게 나와.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는 정말로 직업 간증인으로서 내가 체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간을 물질적인 동기에다가 한번 자기의 모든 행위에 그 근원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화가 돼. 사람이 물질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당구라든가 이런 거 절대 잡기 같은 걸 제가 못해요. 한번 하면 빠지기 때문에 애초에 안 하는데 한번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화가 된단 말이죠. 물질적인 것에다 자기를 집어넣으면 물화가 되잖아. 이 물화라는 단어 오랜만에 나왔죠. 예전에 신곡 읽을 때 레이피케이션이라는 단어 했었잖아요. 그렇죠? 레이피케이션. 무라의 반대말이 신이 되는 거죠. 정신, 신화. 레이피케이션. 결국 인간은 있잖아요. 무라 되느냐, 신화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사는 거야. 최종 근거를 물에다 두느냐, 신에다 두느냐. 이 신이 기독교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고급스러운 위치에 올라선 정신. 이거. 신화가 되면, 아니, 무라가 되면 정말 눈 뜨고 보지도 못합니다. 아주 길가에서 만나면 정말 최고급 엘리트에 멋져 보이는 남자인데, 예? 결혼정보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보면 정말, 아, 이 새끼 정말 거지구나. 여자 삥 뜯어먹으려고 여기 가입했구나 하는 느낌 확 드는 놈들 있어요. 그, 커플 매니저들이 그와 나눈 대화를 이렇게 메모장으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요상한 놈들 말. 희망 있어. 자네는 착한 사람이야. 많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물질적 동기라는 것 있잖아요. 폴라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뼈저린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물질적 동기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뼈저린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 저 김지아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좀 불쌍하다 생각해요. 독방에서 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영세줘. 이문열이가 나쁜 놈이지. 김지아 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걔는 감옥도 안 갔잖아. 이문열이는 영세. 김지아 씨 같은 사람. 독방에서 7년 있어봐. 정신병 걸려. 특별하게 수용 안 해도.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 동기라고 하는 거, 그것을 유념해서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26페이지에 시장사회. 거기 시장사회에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노동과 토지가 상품으로 변한다. 즉 노동과 토지가 마치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들인 양 취급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들은 실제 상품이 아니다. 허구적 상품이죠. 그것들은 결코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또 생산된다 하더라도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효과적인 허구가 고안된 적도 없었다. 그리고 노동과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함에 따라 그것들에도 시장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장기 매매까지도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그런데 이제 시장에 일단 노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시장 바깥으로 나가면은 굶어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두려움 때문에 시장에 머무르게 되는 거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28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로 가면 노동자에게는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고용주에게는 이윤이라는 미끼가 그 거대한 기구를 계속 돌아가게 해준다. 그랬죠. 거대한 기구를 돌아가게 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원리는 뭐냐? 29페이지에 새로 문단 시작되는 부분, 그 위로 세 줄 올라가면 공리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개종하도록 밀려가는 와중에서 유럽인들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돌이킬 수 없도록 일그러지고 말았다. 이러한 경제적 동기의 신세계는 오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오류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인데도 허구적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다 밀어넣고 또 인간은 누구나 다 물질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짓들. 그런 거짓들 때문에. 결국 딱 한마디로 내가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물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작동되는 거죠.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화 시스템을, 신화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되지. 그렇죠? 데이피케이션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되는 거야. 데이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각자가 만들어 가는 거야. 각자.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이번 올해 1년 동안 이 고전 10권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 수강자들의 데이피케이션 신화 시스템 장착. 모두 듀오 회원 가입. 아니, 그건 안 되네. 갑자기 웬 마케팅 용어가 계속 한번 그때 생각이 나니까 말이지. 갑자기 막 모든 사람들이 이 회원이 가입되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매겨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이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남자도 점수를 매겨가지고 서로 매칭 포인트라는 게 있어. 그걸 또 다 DB로 해갖고 만들어요. 사실 나도 거기서 일할 무렵에 경기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은 쟤는 몇 점이겠다 이렇게 저절로 막 떠올라버린 거야 이게. 아주 악몽이야 악몽. 지금은 안 떠오르는데 지금 그 퇴사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금 별로 안 떠오르는데 그걸 딱 보면 이렇게 떠올라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 나도. 그리고 저희 아까 그 말한 그 회사에 다닐 때는 그 이제 그걸 게임을 설계해서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계속 해봐야 되잖아요. 하루에 막 블랙잭 이런 걸 갖다가 하루에 종일 하니까 나중에는 죄다 이게 칩으로 보여. 하다못해 이 음식점에 동그랑땡도 칩으로 보이고 말이지. 계란후라이도 칩으로 보여. 내가 좋아하는 계란후라이를 못 먹겠더라니까 칩 같아 가지고. 외롭습니다. 가보십시오. 그걸 하려고 저기 중앙아메리카에 가면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앙아메리카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있죠?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 천국이야. 그거 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 카리브해 얘가 면에 있어. 진짜 바다가 예쁩니다. LA에 가서 벨리즈 입국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LA에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 달라스로 가서 달라스에서 이제 거기 가는 이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여기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 나라의 수도가 벨리즈 시티예요. 시티에 가서 여기서 이제 말하면 서버를 운영하러 가는데 혼자 이게 여행 가방 딱 들고 공항 밖으로 탁 나오니까 그 퀸틴 타란티노 있죠. 그 감독 영화에 나오는 그 멕시코 갱들이 타고 다니는 서그만 캐딜락 그게 택시더라고. 그게 딱 있는 거야. 그러더니 얼굴이 까만 분이 오시더니 거기는 진짜 다인종 국가야. 까만 분이 택시?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 이게 영국 식민지였거든. 오 택시 딱 그러니까 타래. 타는데 공항에서 시티잖아. 열대우림을 지나가야 돼. 열대우림을 확 지나는데 아 이대로 빨래비누가 된다 해도 연락할 길이 막연하구나. 저분이 나를 빨래비누로 죽인 다음에 인육에서 기름을 짜서 빨래비누로 만드신다 해도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겠구나. 뒤에 앉아갖고 아주 의연하겠다. 시가레 오케이 딱 그러니까 아 담을 펴도 되는데 거기는 완전 망고가 많냐. 음주운전도 돼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있잖아. 나도 거기서 운전을 배워왔는데 거기서 나 배우지는 않았어. 거기서 저기 일단 운전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황야로 가면 돼. 차를 렌트해서 가서 밟아봐. 막 해봐. 차선이 없어 황야에. 운전면허를 거기서 저기 20만 원 주니까 이 200달러를 주니까 주더라고. 근데 거, 여기 와서 바꿨지. 근데 뭐 음주도 돼서 괜찮아. 그 맥주 있죠, 맥주. 날이 더우니까 맥주를 늘 먹어야 돼. 차에서 운전하면서 맥주를 먹어. 길 가다 교통경찰 보면 아는 사람이잖아. 서로 이렇게 맥주를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자유분방한 나라예요.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이게 쭉 가는데 말이죠. 이렇게 가는데 아 진짜 그 제가 그러니까 87년에 석사과정에 들어가가지고 98년에 우리 선생님이 퇴직을 하셨어요. 98년에 선생님이 퇴직을 하시고 나도 지강강사 퇴직을 했죠. 퇴직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말하자면 DB 구축 업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인생이 확 내 인생을 복귀하게 되더라고요. 복습이 확 내가 지금 철학 박사가 여기 지금 빨래피누가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양아치처럼 담배를 팍 말보로 레드를 딱 피우면서 들어가는데 와 나는 다시 그때 내가 다시 이게 철학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잖아. 그렇겠지 병호야 그지? 상상도 못했어. 그게 아 직업간증인 댓글이라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내가 왜 그게 가능했느냐? 내가 거기에 딱 해서 인터넷이 연결되고 사무실 세팅을 한 다음에 선생님께 이메일을 딱 썼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선생님이 강박사 때문에 처음으로 낯선 나라를 찾아보았소.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하계체로 쓰시니까 제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낯선 곳에 강박사를 보내고 나니 나도 마음이 무겁다. 뭐 이런 이메일을 내용해서 그래도 틈 나는 대로 책을 손에서 놓지 마라. 씨발, 그 책을 어떻게 손에서, 어떻게 안 놔. 날이면 날마다, 이게, 럼주 있잖아, 럼주. 카리브의 해적들이 못한 럼주하고 코카콜라를 섞으면, 럼앤콕. 5시 되면, 럼앤콕 먹고, 좋아, 컴온. 이렇게 사는데. 근데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이메일을 딱 받고 나니까, 고문진보를 하나, 신병할 때 쓰려고, 벗겨 쓰려고, 그때도 가지고 갔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데이비드 합의 있죠? 아마존으로 책을 주문했지. 스페이스 오브 호프, 희망의 공간,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데이비드 하비의 희망의 공간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공부해라 소리 안 했으면, 선생 없으면 안 돼. 40 넘어서도 공부해라 안 했으면, 러맨콩 먹으면서, 컴온 베이비, 뭐, 거긴 또, 이렇게, 스페인어를 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아름다운 아가씨, 보니따 무차차, 막 하면서, 했을 거라. 참.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 공부를 손에서 놓는 순간 인간은 레이피큐션 물질이 돼. 책을 손에서 놓는 거야. 책도 어떤 책? 고전.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걸 내가 그것도 갖고 왔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두서없더라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래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계속 손에서 놓지 않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말이 힘들어? 공부해라. 책을, 그러니까, 대학원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책을 손에서 놓지 마라. 책을 손에서 놓은 순간, 그 고통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 계속 잡고 있는 거야. 힘들어도, 뭘 하면서도, 틈내서 계속 있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았다. 맞아. 아리스토텔레스 옳았어. 여기 나오잖아. 옳았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말을 해도, 책에는 옳았다고 나오잖아. 그럼 옳았다고 계속 우기고 있으라고. 그래야 물질화가 안 돼. 신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물질화는 금방이에요. 금방이야. 인간은 거기 보세요. 31페이지. 경제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다. 물질적 소유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노리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선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자산이다. 인간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신의 소유물의 가치를 평가한다.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3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갑니다. 인간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묻어들어가 있는 것이다. 사회의 모습이 정반대로 사회가 경제체제에 묻어들어간 형태로 변한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사태다. 이게 바로 홀라니가 말하는 근대의 사태인 거라. 기계재 생산 속에서 허구적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펴세요. 시장경제란 오로지 시장만이 통제하고 조정하면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체제다.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질서는 이 자기조정 메커니즘의 손에 맡겨진다. 시장경제라는 말. 그 다음에 55페이지 위로 보면 자기조정이라는 말은 어떻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들이 계속해서 그 토지가 매매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이르도록 어떤 식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게 74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 그 책을 읽기가 힘들면 여기 있는 부분만 읽어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84페이지 펴보세요. 마르크스 주의에 관한 소개. 마르크스 주의에 대한 노트. 밑에서 세 번째 줄. 폴라니가 이해하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이런 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84페이지. 공산주의를 통해 모순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이 모순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뭐냐면, 아까 이중적 운동이라는 거 있었죠. 자기조정 시장을 계속 만들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저항하는 운동. 모순이지, 서로. 인류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밟아야 할 다음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폴라니가 보기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크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거론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르크스에 대해서. 그냥 경제학적인 어떤 얘기만 하죠. 근데 사실은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차원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경제학 철학 쓰고 그 해설서를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얻어가는 존재다. 이게 유적 존재. 집에서 변기 닦는 데서 만족하는 사람은 변태예요. 고립된 인간이란 하나의 추상적 관념일 뿐이다. 이건 자유주의의 기본 출발점이죠. 전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된 인간. 마르크스는 유적 존재로서 출발해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즉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획득하는 존재, 유적 존재. 인간이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 안에서다. 인간은 이러한 사회적 활동 안에서만 비로소 충만하게 인간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은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사회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폴라니가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노트에 써놓은 건데, 폴라니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회도 바로 이런 종류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회복된 이런 사회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 이 부분을, 이 책을 여러분들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외된 노동 이 부분, 헤겔의 변증법과 철학 일반에 대한 비판 이런 건 읽지 마세요. 마르크스가 이거 그냥 노트한 건데 읽다가 뭐 그렇게 고통을 스스로 자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헤겔 정신현상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독일어를 잘한다고 번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게. 그래서 요거를 필요한, 여기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서 나눠드린 요 하비 맨스필드의 경제학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요거 있잖아요. 잠깐 보세요. 요건 꼭 읽어봐야 돼요. 꼭.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하비 맨스필드가 도대체 경제학자들에게 우리가 의존해서 그들의 맞지도 않는 예측을 갖다가 쭉 따라서 살다가 어떻게 인생이 개판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논의한 책입니다. 하비 맨스필드는 어마어마하게 센 고전학자예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영역한 사람이죠. 하비 맨스필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조언을 한다. 근데 다 헛소리다. 그런 말이죠. 그들의 예측이 과연 틀림없이 맞는 얘기인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세요. 문장, 마지막 페이지로. 마지막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적은 자기 이익과 그 동료인 두려움과 탐욕보다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은 덕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의존하진 않는다. 오히려 덕은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모두가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회복하기 위한 원천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메스필드 덕을 길러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줄로 가면 맨 마지막 문장 경제학은 조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들을 연구할 수 있다거나 사람들이 예측을 믿도록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저야한 실증주의를 단념해야 한다. 경제학은 거짓 겸손을 진정한 중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학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폴란이 얘기를 갖다가 하비 맨스필드 버전으로 바꿔보면은 경제학은 자기조정 시장을 가리키는 것이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마르크스 이야기를 빌려서 폴란이가 말하는 것 같은 것, 즉 유적 존재로서 인간, 이것은 덕스러운 인간이 되겠죠. 덕을 갖춘 인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맨 밑에 원문의 저기 웹사이트 주소를 제가 적어놨어요. 원문을 다운받아서 번역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저희 이번에 제가 번역 출간한 역사와 역사가들, 그거 저랑 같이 공역한 이재만 군이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재만 군이 번역하고 제가 체크를 했어요. 이 번역 딱 정확한 번역이니까 아 내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다운받아서 이 하우 맨스필드를 갖다 깔끔하게 매끄럽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 번역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저 마감 됐습니까? 네. 네, 임 선생 마감 됐어요. 다음 달부터는 드디어 바로 우리 꽁쯔, 꽁쯔, 공자, 꽁쯔님의 언어를 읽습니다. 미야자키 이치사, 이 책이 제일 싸요. 제일 싼 걸로 갑시다. 우리도 물질적으로 좀 따져봅시다. 제일 싼 이 책을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는 욕을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마천의 사기도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서울대학의 이성규 선생이 편역한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거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예습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맨 뒤에 보면 부록으로 공자 연보가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공자 연보가, 아, 공자 일생이 이러했구나 하고 멋집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공자로 왔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이런 강의를. 제가 그 자부심을 가졌어요. 서양 사람 이게 논어를 서양으로 옮기잖아. 그러면 이 조문도 속사가 그럼 if you heard about way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도 닦는다 그러면 딱 알잖아. 근데 서양 사람들은 미치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주 즐거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논어를 읽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봅시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예.